살아야겠지. 너는 곁에 없지만 아니 곁에 없던 건 내가 먼저였었나. 애써 참아야겠지. 많이 눈물 겹지만 내 모든 말이 핑계겠지만 결코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야. 너무 어렸던 거야. 내겐 어렵던 거야. 사랑 이 사람 이 사는 일이란 게 그냥 갖고 싶은 말은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을 몰랐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꼭 우리 지킬게. 긴 꿈에서 깨어나고 덕분에 사는 것 같았다고 그 말을 건네주지 못했네. 끝까지 무지개 대했네. 이놈의 이별은 대체 익숙해지지가 않네. 끝이 안 얘기를 밝게 난 너를 꼭 다시 또 봐야 돼. 시간의 숨통이 끊어진 기억의 저편에 두고 온 우리가 지독히 슬프고 아름답게 만든 추억을 현실로 가져와 끝내기 아쉬운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야 돼. Yeah, yeah.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을 몰랐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꼭 우리 지킬게. 그땐 내가 꼭 우리 지킬게. 별의 눈물에 갇힌 밤 깊은 어둠에 닫힌 밤 내 하늘에 해가 뜰까 그냥 바람이 되어볼까. 매일 슬픈 꿈을 꾼다. 상실 속에 춤을 춘다. 누가 빛이 되어줄까. 너는 손을 내어줄까. 평생 동안 내가 사랑을 몰랐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꼭 지킬게. 그땐 내가 꼭 우리 지킬게.